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에 대한 대답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정말로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이렇게 그를 인정해주면 좋은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도 보면 나오는데, 다른 전도자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로부터 추천장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 전도자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선교사로 올 때 추천장을 갖고 다녔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여러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신 사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했어요. 그는 살았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지 않냐. 그러면서 그는 사도도 아닌데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장도 없이 그렇게 복음 전하러 다니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부터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이 때문에 어떤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앞에 주의 두려우심과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너희의 양심에도 그것을 알기 원한다 그래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위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우리는 다시 너희에게 우리를 자천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추천장을 가지고 자신의 외모를 자랑했던 사람들, 학력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추천서를 자랑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나는 대답하기 원한다 그래요. 이 이야기는 은근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고 추천장도 없고 자격도 없는 것 같다고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지금 내가 대답하기 원한다 라는 말로 그가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 그래, 우리 난 미쳤다 아니면 난 안 미쳤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은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대답하는데요, 내가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건 예수님 때문에 미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온전하다고 해도 나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냐면 미쳤나 미쳤지 않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너희를 위하여 사역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봤을 때 그를 인정하지 않기 위하여 그를 깎아내리기도 하고 그를 미쳤다고도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찬찬히 자신이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역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사역했고 나는 외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너희가 보기에 미쳤다고 하더라도 미쳐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 그 모든 이유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 수밖에 없다. 우리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에 보면, 여러분 여러 번 풍랑을 만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태장을 맞고 수없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정말로 온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대요. 온몸에 상처와 흉터가 있었을 거예요. 돌에 맞아 터져나간 자국들, 매맞은 자국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들을 진리에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사역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때로는 그를 부담스러워하고 그를 깎아내리려고 하기도 하고 그를 미쳤다고까지도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람들이 보기에 미쳐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주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를 미쳤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 그거 참 쉽지 않은 거죠. 그죠?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너무 헌신하고 너무 수고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미쳤다 이야기할 정도로. 그랬을 때 막 왜 나를 욕하냐 그러고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만들었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하더라도, 내가 온전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후반부부터 보면 자기를 강권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14절 후반부에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자신을 관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또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죽도록 사랑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상인 거죠. 정말 복음을 알았다면 사도 바울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자신을 위하여 여전히 예수 믿고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미친 사람처럼 본 것이에요.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던지고 있지만 본문의 흐름에서 보면 자신은 미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미친 듯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자신이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감옥에 갇히면서도 여전히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며 복음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을 오늘 쭉 밝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강건하더라. 그리고 나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며 살기 원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계속 너희들 안에도 있어야 돼요. 너희도 그렇게 그런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들을 화목해 하는 직분 가운데 살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저의 가슴에 울려 퍼졌고 여러분 가운데도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외운 말씀이 뭔가 이렇게 돌아봤더니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셨어요? 유초등부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신 분들 계시면 제일 먼저 외우는 말씀이 뭐였어요? 저는 요한복음 3장 16장이었어요. 네, 한국에선 대부분 그렇죠. 그죠? 노래로 해서.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 세상은 죄인인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죄인인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이 뭐예요?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대요. 또 어렸을 때 가장 먼저 배운 찬송가가 또 뭔가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어떤 찬송가를 제일 먼저 배우셨어요? 어른 찬송가 중에? 예수 사랑하심은이란 찬송을 저는 어렸을 때 제일 먼저 배웠어요. 유초등부 때. 예수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있는 말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알고 배우게 되는 거. 뭐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던 어떤 사역을 하고 있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까지는 나를 위하여 살고 세상을 위하여 살고 성공을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되어집니다. 직업을 버리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전에는 세상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했어요.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래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 거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미쳤다 할 수 있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인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너무 안 바뀌는 것. 세상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소리만 듣는 것, 그것도 좋은 거 아닐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과 대꾸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위하여 이렇게 됐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간증인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서 보니까 제가 저를 돌아봤어요. 요즘에는 너무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되고 나서는 제가 이렇게 봤더니 바깥에 있는 교인들 봐도 혹시 뭐 다른 교회 교인들한테도 좋은 사람으로 비추려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하게 제가 점점 우리 교회에 그래도 담임 목사님인데 내가 좀 좋게 보여야지 그래갖고 자꾸 너무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청소년 시기에 학교에서 정말로 저를 보고 미쳤다고 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만 보고 기도하고 갑자기 막 교회에서 그러고 사니까 야, 쟤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 사이에 동네에서 제 소문이 막 이상하게 났습니다. 제가 맨날 되게 유명하고 나름 잘 놀고 그랬었는데 없어지니까 야, 걔 뭐 결혼했대, 없어졌대 막 이런 소문이 막 돌았어요. 너무 교회에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막 교회일 너무 헌신하고 또 금요일마다 철야로 기도하고 막 그러고 살아가니까 교회 후배들 중에도 예수님 온전하게 믿었던 사람들은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 오빠는 좀 부담스러워 그런 이야기들도 듣고 군대에 있을 때 또 대학교 있을 때도 저 예수 환자다 저거 완전히 저거 예수 교회 가지 말라고 때려도 교회 가고 군대에 있으면서 주일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교회 가겠다 그러면은 가기 전에 또 갔다 와서 때로는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근데 교회 가는 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또 나를 때린 사람들에게 주중이 되면은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했어요. 너 진짜 미쳤구나. 너 완전 예수에 미친 놈이구나. 야, 나한테 복음 전하지 마. 너 교회 가는 건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너 혼자 교회 나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너 공부하다 미쳤구나. 너 만약에 뭐 하다가 미쳤구나 그랬다면 별로 안 기뻤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거에 미쳤다는 얘기를 듣는 건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닙니다. 기쁘더라고요. 아, 예수님을 위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도 바울을 강권했던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들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온전하고 귀한 사람들로 비춰질 수 있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복음과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아침에 나오신 것만으로 이미 반은 그렇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아마 옆에 미국 사람들이 보면 우리 교회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 교회는 뭔데? 미국 교회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 없거든요, 여러분. 이민교회, 이 지역에 있는 이민교회들도 매일 이렇게 새벽에 모이는 교회도 별로 없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어떨까요? 저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왜 새벽마다 저렇게 모여가지고 뭘 저렇게들 하나?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꿀잠같이 잠을 자야 될 때예요. 아침에 또 주말에 두 시간이라도 더 자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의무감 혹은 어쩔 수 없이 하는 나의 책임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시는 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 드리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 전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고 꼭 알아야 되는 것 가장 귀한 진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